Hey girl, what's going on? What's going on? Huh? You the one and only, babe. I'm sorry, please. 오늘따라 차가운 분위기 말이라도 해줘. 하루 종일 눈치밥만 먹어 네 옆에서. 뭐가 그리 문제인지 왜 이리 궁한 건지 불러야 풀 수가 없는 어려운 너지. 무슨 말이라도 욕이라도 해. 그게 널 풀리게 하지는 않겠지만 미안 미안 미안 미안해. Oh my girl. 이미 늦었겠지만 TikToking 우린 잠시 멈추고 사랑만 하기에도 모자란 시간만 흘러 바닥에 내 무릎이 하늘에 내 두 손이 날 바라보는 내 눈빛이 말하고 있는 girl 잘못했단 말도 용서하라고 어떤 말도 풀릴 내 말은 없겠지만 딱 한 번만 나를 봐줄래 oh my girl 이미 늦었겠지만 주지 못해서 그게 미안해 그래 이런 나 받아줄 여잔 없어 너밖에 없이 나 버틸 자신 없는 거 잘 알잖아 지금 당장이 네 앞에 날 바라보고 말해 내가 더 잘할게 이제 진짜 더 이상은 안 돼